시간도 잠시 길을 잃었던 곳 느란 몸짓에 그만 매료된 채로 잡을 수 없이 네가 내 안에 본 점으로만 가득히 담은 시야 숨조차 쉴 수 없는 것 It's not easy baby 서나려 할수록 깊어져 그냥 이대로 날 매듭지 않게 난 무의식까지 침범 마려 해 위험하단 걸 알면서 한 걸음 더 난 다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거 It's not easy baby 헤어나려 할수록 짙어져 그냥 이대로 거짓말을 써 빠진 거라 했지만 사실 날 빠뜨린 넌 깊어 끝이 없이 보여 스며들어줘요 잃어버렸다 되돌릴 순 없어 천천히 들이켜 의미 없는 숨 말해줘 지금 널 해가 깨기 전 보내줘 영원히 나의 불로 잠길 것 같아 숨쉴 때마다 그냥 이대로 oh.